오늘 따라 이상 날인 만큼 잠이 오지 않아 괜히 뒤척여 익숙한 듯 어떻게 연락해요 이 업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해주지 내겐 다시는 없을 것 같던 관계건 넌 가벼웠던 건지 지친 한숨과 뱉었던 끝이었단 걸 너가 모르는 건지 네 연락에 난 쫓아가나 생각보다 나도 너를 더 몰랐나 봐 근데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아 난 우리 시간은 다 그때 그곳에서 멈췄으니 가 별다를 건 없지 남이 된 너와 나 이제는 모든 게 변했어 그대로 멈췄지 그대로 우리는 뜬금없는 메시지 내가 뭐 하는지 왜 궁금해 있을 때나 잘하지 내가 그렇게 심히 이제 그만 깨어나 꿈속에서 별다를 건 없지 남이 된 너와 나 이제는 모든 게 변했어 그대로 멈췄지 그대로 우리는 어떤 추억으로 날 지나게 하죠 I'll never 대답하고 싶지 않아 이제